우리나라의 신홍설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꾼들이 이집트에서의 7월 23일 혁명 68세 즈음하여 21일 주조 이집트 아랍공화국 개사관을 축하 방문하고 이만 무스타파 아부도 아우마드 등용 전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